사랑의 결말은 이별. 그와 동시에 눈물을 흘려 없음에 서탄 비도 내리고 또 뻔한 이별의 공식을 성립하죠. Let's go! Yeah! Love is incomplete. The story of love vacation. Hey.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. 열대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. 긴 밤 외로움과 가을도 추억은 웬일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. 떠난 그 사람을 계속 그리면서 눈물 흐르지만 행복 빌어준대. 그런 전자표가 요즘 어디 있어. 설마 옛날에도 만난 그랬겠지. 준비 딱 그래 하하호호 딱 여기까지가 끝인가 봉봉 웍즈미소 날리고 어정쩡하게 봉봉하고 나서 쿨라 풍기며 go home. 같은 듯 달라 표현 못한 애매한 슬픈 지숙해탄 달림도 모르는 예배를 낮게 되려 후련할지도 모르니 동사 햇빛 눈이 부신 날에 떠나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울까. 맘 편히 달려가서 TV 켜고 웃진 않을까. 그 생각을 잠시도 하지 않고 자면 안 될까. 그래 사랑이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아. 잘 가요 안녕.